그때여 별주부가 토끼 얼굴을 몰라노니 화상을 보고 토끼를 찾으려고 화공을 불러 토끼 화상을 그리던 것이었다. 화공 불러라 토끼 화상을 그린다. 연소왕 황금대 그랬던 명화상 난국천자 등어대 1호를 그리던 명화상 화공을 불러들여 전복은 가르치고 화공은 그릴째 동정유리 정옥면호 소초파 거북연저 오징어로 먹가라 양도 화피를 듬뿍 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 묻혀서 백농 서르건지 상그 요리조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지가 너 경 게 모든 눈 그리고 난초 지초 윈과 향초 꽃 따먹던 잎 그리고 두견행 보고 재지 울째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동네 왕장 군무 중에 내 잘 맞던 코 그리고 만화방창 팔인 중 뛰어가거든 팔 그려 대한음동설안 풍어한 얻은 털 그려 실롱시상백초 기술을 털던 꼬리라 두루는 토리도리 두개는 종은 허리 늘씬하고 공제 몇 도구요 좌편 청산이요 별은 녹선리 녹서 창사르게 문장 송휘르르진 양요소 들랑 달랑 오랑 까라강 그저 춤선는 양 비사로리 반윤 팬들 이어서 더할 소냐 안나였다 별주부야 니가 거지구나 가거라 자리가 화상을 받아 목을 쏙 빼가지고 뒷덜미에다 놓고 목을 딱 움츠려놓니 물 한 점 묻을 리 없게 되었건다. 오전에 하직 숙배하고 본댁으로 돌아와 모친께 여짜오되 정성을 다와서 우로 임금님 환우 아래로 모친님 마음 모두 다 편케 허우리다. 모친께 배별하고 침실로 돌아와 나그 손을 잡고 당상의 학발로 친 기체양강 허시기는 마누라의 정성이니 마누라만 믿고 가오. 내 이번 가는 길에 만일 약을 못 구하면 죽고 오지 않을 테니 내가 오지 못한데도 서로 말고 잘 있소. 추부 마누라가 하직을 하는 뒤 그도 또한 얌전하여 대연히 하는 말이 종고지라 금술지우 잠시기별이 어디 없사오나 우준을 마련할제 군신유이 먼저 쓰고 부부유별 후에 쓰니 군신호 중어르가 부부고 부담던지라 임군을 위하다가 분골쇄신 태운데도 무슨하 이게 소리까 당상어 학발로 친 첩비봉양 할 것이요 슬아의 거린 자식 내가 일러 드릴 것이니 가사 일려 아예 말고 토끼를 얻어다가 임금님 화로 만와소서 휘편 말리고 아득 영향교를 난군동당하시기다 부부 듣고 하는 말이 정신 안에 됨직고 마누라 말대로 흐려니와 세상어 흉한 놈들 발굽자리 맞좋다고 얼른 하면 건져가니 어린 것들 찾아 찾아 멀리 가지 말기고 웬 집안 종족들을 차례로 하직하여노 별주부 발정하여 세상을 찾아 나갈 적어 수국 풍경은 조석으로 보던 바라 세상 경치가 아주 기하던 것이었다. 고고 전변 일조노 부상으로 피떠 양국 찾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 장촌 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떠도 안 온대고 부평은 불에 둥실 허룡은 잠자고 장교새 펄펄 날아든다 동정여천 파시추 금색 초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기며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우리저리 저리오리 앙금 땅 실뜨서면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기요 파광은 천일 세기라 전에 못 사는 실패 봉화 구름방 그 간부 그리고 해외 소상의 천리 눈앞의 경계로다 오천한 어이가야 통납으로 버렸고 근고를 하야 이라에 두 실도 남운전 탈 밝은 마무 현금도 끊어치고 황릉묘 처분 미어 이시부연 탄금 성근 이비의 원인가 낙포로 가르는 첩에 조각달 우각 속의 출왕군이오 무대 속에가 장심하고 전복머라고 말해봐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오르 옛 꽃을 보산비로 봉은 허공에 서사 해산 밤무군 채 아 산운 칭칭 징높고 경소부풍야자파 물은 술렁 깊은 난리 만산은 우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둥둥 장성은 낙라 늘어진 잔목 펑 퍼진 떡 깔타래 봉둥 칭농출 보르다래 으름릉 술릉 서파드레번 나무 어미자 치자 감자 태초 가진 과목을 그러지고 우리 틀어져서 부부친친 감겼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권왕새 공성두루미 수만 떼구니 소시저르 기관허드 번소문전의 봉왕새 야양창 파점점 서릉다구 원왕새 7월 7석 은하소 다리도 큰 호자이 목파리 해오리도 수진경세 아옥 따옥 나라들 저거 첩벅새가 울어문다 이리로 가며 뽁고 저리로 가며 뽁고 소탱에 쏟고 공맹에 뚜레로 코반세 수루루루루 방울새 떠리렁 좌우로 보던 나라들 저거 또한 경계를 바래봐 지어다 보니 만나 차를 보기오 내려 굽어보니 백사의 장이라 애고 부러진 늙은 장소 광풍을 못 이기어서 우절우절 총월 출제 은사는 남암 큰사는 중중 기암은 초배산이 울었다 시내 유순한 청산으로 궤돌아 이 골물이 주르르르 저 골물이 꽈릴꽈열에 열두 골물이 간터로 합수구 차천방 저 지방 저 월턱 저 부부 저 방울이 벅그금 저 건너 평풍성이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대수중으로 떠나 가느라고 벅금이 복짝 불러오리 뚱 와르르르 꽈릴꽈릴 뒤뚱그려져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매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